50 languages. 27. 27. 27. في الفندق. الوصول. 호텔에서 도착. 호텔에서 도착. ألديكم غرفة شاغرة؟ 빈 방이 있어요? 빈 방이 있어요? لقد قمت بحجز غرفة. 방을 예약했어요. 방을 예약했어요. اسمي مولر. 제 이름은 밀러예요. 제 이름은 밀러예요. أحتاج إلى غرفة مفردة. 저는 1인실이 필요해요. 저는 1인실이 필요해요. أحتاج إلى غرفة مزدوجة. 저는 2인실이 필요해요. 저는 2인실이 필요해요. كم سعر الغرفة في الليلة؟ 방이 하룻밤에 얼마예요? 방이 하룻밤에 얼마예요? أريد غرفة مع حمام. 욕실이 있는 방을 원해요. 욕실이 있는 방을 원해요. أريد غرفة مع دوش. 샤워기가 있는 방을 원해요. 샤워기가 있는 방을 원해요. أيمكنني رؤية الغرفة؟ 방을 봐도 돼요? 방을 봐도 돼요? هل لديكم مرآب؟ 여기 차고가 있어요? 여기 차고가 있어요? هل لديكم خزانة أمانات؟ 여기 금고가 있어요? 여기 금고가 있어요? هل لديكم جهاز فاكس؟ 여기 팩스가 있어요? 여기 팩스가 있어요? لا بأس. سأخذ الغرفة. 좋아요. 이 방으로 할게요. 좋아요. 이 방으로 할게요. إليك المفاتيح. 여기 열쇠가 있어요. 여기 열쇠가 있어요. هذه أمتعتي. 여기 제 짐이 있어요. 여기 제 짐이 있어요. متى موعد الإفطار؟ 몇 시에 아침 식사를 줘요? 몇 시에 아침 식사를 줘요? متى موعد الغداء؟ 몇 시에 점심 식사를 줘요? 몇 시에 점심 식사를 줘요? متى موعد العشاء؟ 몇 시에 저녁 식사를 줘요? 몇 시에 저녁 식사를 줘요?